나야 뛰지 마라 해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데 잡고물 한 바가지 대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바람결에 지워 흩어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혀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야 부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배 잡고물 한 바가지 대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바람결에 지워 흩어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